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아세안 지역 연단 상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 해국 재력을 골고 들면서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전가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케리가 26일 라오스에서 진행된 아세안 지역 연단 상회의에서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동의 전혀 닿지 않는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남조선의 각종 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이고 참수작전과 평양 점령을 노골적으로 지치면서 무모한 불장난에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이 직접 나서서 악의 축인이 없어져야 할 나라이니 하면서 존엄 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공공연히 핵선제 공격 명단에 포함시키고 제도 붕괴를 운운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캐리가 합동군사연습이 문제시된 적이 없었다느니 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지 않은 속에서도 조미 기본 합의문이 체결되었다느니 뭐니 떠버린 것 역시 앙천대소할 궤변이다. 명색이 미 국무장관이라면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 바 있으며 모처럼 이룩되었던 조미 합의들이 나란한 중요 원인의 하나가 바로 그 합동군사연습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침략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핵위협을 부단히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핵국재력을 보유하고 강화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국이 노리는 진짜 속심은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침략적인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따르는 저들의 무력 증강 책동과 합동군사 연습의 명분을 마련하며 당면에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비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 보려는 데 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무력 증강 책동과 바야흐로 벌어지게 될 8월 합동군사 연습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사태를 몰아오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책동에 열을 올릴수록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이로부터 초래될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